아마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를 수 있을 거예요. 매튜 에먼스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을런지 모르겠어요. 허총질 매튜 에먼스 이렇게 우리나라 신문에도 이제 나왔었죠. 항상 이 매튜 에먼스라는 사람은 자기가 왕입니다. 잘 쏘는데 마지막 한 발을 항상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총질 매튜 에먼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또 불운의 사격 왕 50m 소총복사의 세계 시기록 보유자 5000m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600점 만점에 600점을 다 맞았어요. 예, 세계 그 기록 보유자죠. 이분이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50m 소총 자세를 나갔습니다. 거의 2등하고 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미국 사람인데 1등을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관역에다가 6점, 10점 만점에 6점만 맞아도 금메달이었습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어요. 이 마지막 한 발을. 어디다 쏜 줄 아십니까? 자기가 2번 레인에 있었는데 3번 레인 표적에다가 쏴버렸어요. 마지막 한 발. 그래서 1위였다가 8위가 되어버렸어요. 빵점 처리가 돼가지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2004년에 그럼 또 2008년에 어디서 올림픽이 열렸는지 아시죠? 베이징에서 열렸죠? 거기도 50m 소총 나갔습니다. 여기서도 7점만 맞추면 금메달이었습니다.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보통 세계 랭킹 안에 든 사람은 10점 만점에 8점, 8.5, 9점 실수를 하면 8점 이렇게 맞추거든요. 7점만 맞춰도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옆에 관역에 쏜 건 아니고요. 자기 관역인데 제일 끝에 맞췄습니다. 4점이다. 그래서 또 금메달을 못 땄습니다. 이 정도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2004년, 2008년 그 다음에 또 언제 열립니까? 2012년 어디서 열렸을까요? 런던 올림픽입니다. 여기 똑같이 나갔습니다. 2004년에는 0점 처리됐다고 했죠. 2008년에는 4점을 맞았다고 했었죠. 2012년 런던에서는 잘 1위로 가다가 막판 한 발에 7점을 맞았습니다. 7점을. 그래서 그 2012년도에 런던에서 그나마 동메달을 땄습니다. 마지막 한 발 때문에. 정중앙을 맞추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표적을 보고 잘 맞추기만 했어도 2004년 아테네에서는 금메달이었는데 다른 관역에 맞춰버리더니 2008년에는 그냥 7점, 8점만 맞추면 되는데 4.4를 맞더니 2012년에는 7점을 맞아서 이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표적을 늘 맞추는 사람 그래서 헛발질 매튜 에먼스 이게 그의 타이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설교했던 것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매튜 에먼스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헛발질.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제자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마 대부분 다 대답을 할 겁니다. 네,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열심히 따르고 있는데 문제는 표적이 엉뚱한 데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주 사람에게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걷어내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엉뚱한 표적을 가지고 자기가 제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종교적인 규칙들, 의식들, 송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읽었던 마태복음 23장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일명 하이클라스의 종교 사람들에게 또 정치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 봐도 다 제자였습니다. 성경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율법 준수에 있어서는 다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얼마나 심한 줄 아십니까? 열두 발을 걸으면, 안식일날 열두 발을 걸으면 한 걸음을 쉬었다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세 발째부터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십일조를 수확해서 드리라는데 이 사람들은 십일조를 세 번을 드립니다. 세 번. 야채의 십일조, 곡식의 십일조, 수입의 십일조. 하지 말라는 금식도 일주일에 두 번 이상씩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많습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릅니다. 학자들 대부분이 마태복음 23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설교다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봅니다. 그 중에 23장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직접 직설적으로 겨냥한 설교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은 이 설교에서 13절 한번 봐보십시오. 제일 첫 마디가 뭡니까?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 말이 23장에 몇 번 반복되는 줄 아십니까? 일곱 번 반복됩니다. 화 있을진저. 가차없이 예수님이 꾸지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면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기 나타난 종교 지도자는 72인이라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사두개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집단은 늘 으르렁 으르렁 거리는 그런 집단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아주 자유롭게 모세 오경만 믿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꽤 보수적입니다. 마치 한국 교회 같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역할을 감당했고 사두개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집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태어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노력으로 바리새인이 될 수 있었고 그런 바리새인 학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믿음이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내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아 그리스도인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기독교 음악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생애를 돌아보면 대학 2학년 되기 전까지 정말 예수님을 만나 죽는 거 사랑에 빠진 적이 있는가? 기도 안 했단 말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기도원도 가봤습니다. 사랑에 빠진 적이 있는가? 그러면 퀘스천마크가 계속 달립니다. 마음으로는 흔들리고 갈등하고 믿지 못하고 부모의 얼굴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엄마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가 없어서 학생회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이게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모릅니다. 배우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믿음의 저울질을 합니다. 그들이 겨냥하는 표적은 지식과 행동입니다. 말과 행동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내면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말과 행동이 반듯해도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소연장에 기도했던 대로 우리의 뭐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전부입니다. 전부는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뭘 포함합니까? 우리의 마음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말과 행동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잘 압니다. 기도는 굉장히 은혜롭고 뭐 이렇게 말하면 눈물을 쏙 뽑아낼 정도로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선택한 삶이 아닙니다. 억지로 부모들에 의해서 물려받은 유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혹시 바리새인처럼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실상은 속은 텅 빈 강정과도 같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주님이 있든지 없든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차디차게 식어 있는 거죠.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위선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 외식하다는 말이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위선자라는 말은 고대 극장에서 온 단어입니다. 보통 배우 한 명이 여러 배역을 연기했습니다. 옛날에는 배역마다 다른 가면을 쓰고 나와서 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배역이 바뀔 때마다 가면이 바뀌었었죠. 이렇게 배우가 매번 다른 가면을 쓰니까 시청자들은 보는 연극을 보는 사람들은 배우의 진짜 얼굴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배우의 얼굴은 언제나 가면 뒤로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시선에 늘 연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은 가면일 뿐인데 진짜 모습은 아무도 배우의 진짜 모습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가면에 익숙해 있는 겁니다. 5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5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볼 수는 없으니까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문 시작.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사람에게. 경건이, 예배가, 신앙생활이 주님과 영혼의 뒤엉킴이 아니라 부모 때문일 수도 있겠고 사람의 보이고자 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1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예수님의 진단은 선생들이 자신도 행하지 않는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형태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우리 윤희가 없어서 윤희가 있어야 이 말을 하면 좀 정당한데 가서 혼자 가면 식사를 식당에 혼자 가서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안 합니다, 윤희가. 근데 엄마, 아빠가 있으면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아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식사 기도를 안 합니다. 주위를 둘러봐서 아는 사람이 없으면 또 식사 기도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창피하고 그러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 부모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극장에서 야한 영화를 보지 않지만 지 컴퓨터 안에서는 음란한 영상물을 자신도 모르게 접하는, 굴복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돕고 나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주님께 헌금을 했지만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베기지 못하는, 내심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하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자기가 가면을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은 주님께 가 있지도 않는데. 저는 교회에 여러분보다는 어르신들을 제가 이제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요, 별하별 가정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서 가정이 무너진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포항공대 잘 키워놨는데 어머니가 연세가 드시니까 쳐다보지도 않는 자식을 둔 그런 어르신도 있습니다. 삼형제를 키워놨는데 아무도 어머니를 돌보지 않으니까 경제적인 악화, 국가에서 나오는 20만 원, 그거 외에는 수입이 없어서 생계가 막막한 그런 어르신도 있습니다. 평생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보며 살아왔는데 자신은 자식이 자신을 모른 채 할 때 그 허탈감. 결혼할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찾아온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근데 이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딱, 와, 참, 유독히 제 마음에 들어온 한 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교회 문화를 전혀 모릅니다. 근데 너무 솔직하고 정직합니다. 얼마나 정직한지, 심지어는 교회 와서 자기 집에서 남편과 있었던 일까지 다 말할 정도로 그렇게 솔직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분을 보면서 참 순진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발 교회 다니신 분들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절을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 오면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너무 교회 안에 가면을 쓰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분을 보면 정말로 재미있고 귀해 보이고 흔하지 않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고대 배우들이 쓰고 있던 가면처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위장하지 않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척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가장 좋아했습니까? 사실 따져보십시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가장 좋아해야 되잖아요. 가장 싫어야 될 사람은 세리, 창녀, 몸파는 여자, 과부들 가장 싫어야 되잖아요.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더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일명 종교자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 마지막 설교가 화 있을진저. 반면에 누구를 좋아합니까? 항상 주님 곁에는 세리와 창녀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가면을 최소한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정직하게 속을 다 드러내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긴 속을 다 드러내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여러분 것이 덮이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힘들었으면 그러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그냥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3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23장 27절, 28절 시작.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참다 참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제가 정확하게 몇 해 전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약을 파는 제약회사에서 C형 간염 치료제를 광고를 보냈었습니다.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광고 내용이 C형 간염은 걸려도 한동안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근데 속은 어떻습니까? 계속 망가져간답니다. 광고에 나온 사람의 얼굴은 그런데 점점 흉해져 가는 겁니다. 그 모습이. 겉으로는 멀쩡하다고 했는데 광고는 그 모습이 막 흉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 광고가 이렇게 합니다. C형 간염이 이처럼 간이 아닌 얼굴을 공격한다라면 다들 가만히 계시지 않겠지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칩니다. 썩은 속이 마치 얼굴에 드러나는 것처럼 공격을 한다면 우리가 다 벌거벗겠죠. 아마 방치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썩은 속을 겉으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봐보십시오. 어떤지.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고 있는, 하나님과 영혼의 뒤엉킴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가면들 무엇인지. 안식일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주님으로부터 안식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들은 온갖 것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안식일은 쉬는 영혼의 안식을 누린 날이 아니라 영혼이 지독히 피곤해지는 날이 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순종하며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자를 옮기지 말아야 되고 물건을 짓지 말아야 되고 열두 발짝 이상을 뛰지 말아야 하고 미리 음식을 만들어 놨다가 주일날은 만들지 않고 먹어야 하고 바닥에 물건을 흘렸으면 안식일날은 쉬면 일이 되니까 가만히 있어야 하고 이런 걸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영혼의 뒤엉킴으로 그들은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안식을 누렸습니다.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정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외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내면입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지금 안식이라는 이 공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과 만나고 있지 않다라면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하고 있는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종교의 껍데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사람들의 겉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집어내고 정죄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팬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중년의 남자가 청바지를 입고 미국에서 은행 거래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찾아간 담당자가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청바지를 입은 사람이 그 은행에서 한 시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날 오겠다라고 은행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다가 생각해보니까 은행 그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놨는데 요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창구 직원에게 갔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해서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담당자가 오지 않아서 내일 다시 오려고 합니다. 주차꾼에 도장을 찍어주십시오. 근데 이 직원이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은행 규정상 실제 거래가 한 사람이 아니면 도장을 찍어줄 수 없습니다.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법이 이래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직원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규정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규정대로 해야 합니다. 이 청바지를 입은 신사가 사람이 너무 불쾌했습니다. 그는 그날 주차비를 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은행에 와서 그 은행의 계좌에 들어있던 자기 돈을 다 빼서 다른 은행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 계약을 해지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IBM의 회장이었던 존 에이커스라는 사람의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계좌에 150억이 들어있었는데 그 한 사람의 규정상을 들어서 했던 행위 때문에 고객을, 그것도 최고의 고객을 잃어버리고 만 일화입니다. 이것이 저는 율법주의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가 아닌 법만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득실거리면 그 교회는 절대 생동감이 있지 않습니다. 이 창구 직원의 말은 100번 옳습니다. 아니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오가지 않았으니 주차권에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라는 것은 명확한 규정에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쳤습니다. 바리새인들, 서두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할 때마다 트집을 잡았습니다. 왜일까요? 치유받는 사람을 놓쳐버리고 안식일 준수가 그들의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깊은 뒤엉킴이 있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가면을 벗으셔야 이 성찬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떡을 뗄 때에, 잔을 나눌 때에 주님을 만나 영혼의 뒤엉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가면을 쓰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영혼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면이 무엇인지 이 시간 정직하게 봐보십시오. 성적인 것일 수도 있겠고요. 공부일 수도 있겠고요. 성적일 수도 있겠고요. 성공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젯밤 늦기까지 잤던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겉다리만 짚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찬을 허락해 주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한 달과 일주일의 삶을 감사하며 주 앞에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여기에 젊은이들 말과 행동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주님께 드려진 전부가 주님께 드려진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님께 인생을 전부 다 드린 자들로 살아내는 복된 젊은이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열방을 복주시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가면을 벗어 영혼의 띠영침이 주님과 있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